빠져 빠져 빈 굴게 되니까 날 나의 맵으로 느끼를 당겨 너는 날 너의 맵으로 느끼를 당겨 모든 게 다 물속에 잠긴 것처럼 헤어날 수 없이 벌써 빠져버린 느낌 날 나의 맵으로 느끼를 당겨 너는 날 너의 맵으로 느끼를 당겨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 착장하면 절대 놓지 않아 Alligator Alligator Alligator Yeah.